빠지겠다 과장님 나 무셔 애써 넣은 내 빗자금 오늘 다 쏜다 김대리도 마셔 하루 종일 땡땡땡땡 저리 가라 귀찮다 머리 지난다 미친다 버린다 머리 지워